시편 10편은 세상의 악을 영원하신 왕이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소하는 성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세상과 짝할 수 없다고 야고보 4장 4절에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그러나 오늘날 세상과 성도들을 보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친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많습니다. 이 시편은 참 성도가 누구인지, 참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세상과 그 악함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불의를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성도가 환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도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해도 느껴지지를 않고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성도에게 힘든 것은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느꼈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시인이 답답하게 여기는 것은 비단 자기가 어떤 직접적인 해를 입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반적인 상황을 바라볼 때 악한 자가 교만해서 가련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그는 보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대로 악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고 4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의 학문과 사상들이 다 보여주는 태도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설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는 일이 다 성공하고 또 잘 된다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저희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전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멀어서 그들이 볼 수 없을 만큼 먼 것이죠. 스펄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돼지가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여호와의 의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빠를 것이다. 악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향촌 유벽이라고 8절에 나와 있는 것은 아주 시골의 으슥한 곳을 말합니다.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겠죠. 이런 곳에서 그들은 남을 죽이고 해하는 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이고 해롭게 하는가,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늘 사자가 먹잇감을 보고 뛰어오를 기세로 준비되어 있다고 9절과 10절에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렸고 영원히 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할 만큼 담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런 장담입니다. 여기까지가 시인이 하나님께 이 세상을 고소하는, 이 세상의 불의와 악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시인은 일어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손을 드시고 가련하고 무력한 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12절이죠. 더 이상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는 구합니다. 주님은 비록 멀리 계시고 환난 중에도 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감찰하셨다는 것, 그리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안다고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안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의 모든 악을 다 찾아내실 것이고 다루실 것이라고 시인은 그런 기도를 15절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열방은 다 주의 나라에서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시인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며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악인들로 다시는 가련한 자들을 위협할 수 없도록 그들을 심판하실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볼 때나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막 뭔가를 이루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성도는 결국은 이 모든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자요, 고발하는 자요, 그리고 성도는 최후에 이기는 자다 하는 이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마땅한 정서가 어떤 것인가? 시편이 잘 보여줍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불의한 일이 많습니다. 악이 횡행합니다. 참 옳지 않은 것들이 옳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성도가 어떤 반응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윗은 오늘 이 시편,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인데 주님께서 이 모든 불의함과 악과 죄를 직면하시고 두려움 없이 대면하셔서 이 문제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고소하는 자로,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세상 속에서 묻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이며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과 불의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며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에 귀엽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루실 것이고 의로운 것을 의롭다 하시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 하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이 땅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